조선의 각지에서 범철나무 심기가 활기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 만경대 혁명사적지와 모란봉을 비롯한 문화휴식터들이 38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이룩했으며 황해북도에서는 1만 2,600여 정도의 면적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보름 동안에만도 2천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함경북도에서는 25일 동안에 창송잇갈나무, 잣나무, 기름밤나무를 비롯한 1,7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남포시에서 3월 말까지 범철나무 심기 계획을 완수했으며 황해남도에서는 범철나무 심기가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